도이출란드 반제위원단이 남도선 괴뢰역적 폐당을 규탄해서 9월 29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 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1980년대 남조선에서 큰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 수많은 구호물자들을 보내주었다고 하면서 그러나 극도의 인간증오 동족대결에 환장한 남조선 당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북부지역에 들이닥친 혹심한 재난을 반공화국 모략선전에 악용하며 동족을 악랄하게 헐뜯어대는 망동을 부리고 있다고 규탄했습니다.